보험아프리카운동 우간다 전국집행위원회가 17일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공민들을 계속 강제 옥류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의사를 외면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했습니다.